용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군 최고 살인관으로 높이 모신 다섯 돌세의 점에서 그에게 베네수엘라 아야쿠 초 대본수 안토니아 조세프 프란시스코 대 수쿠레 이 알칼라 역사유산연구재단 수쿠레재단이 선물을 드렸습니다. 용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베네수엘라 군사종합대학 우고 차베스 군사사상 강좌 조종자 호세 곤살레스 알칼라 모랄레스가 19일 이 나라 조제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.